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민들과 원돌교 교인들이 4월 30일 초전면 소성리 마을 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지대로 들어가려던 남조선 강점 미지 침략군의 유조차 두 대를 쫓아버렸습니다.